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제19차 김일성화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됩니다. 주최 106, 2017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중앙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청년을 비롯한 해외 동포 단체들과 외국의 봇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온시회와 김일성화 김종일화 온실 참관이 진행됩니다.